Who you? Are you talking to me? Who you? You talking to me? Oh, please,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난 untouchable. Untouchable. 네가 알아, 내가 알아. 거북선은 보물섬이 됐지. 그때가 기억이 나. 거간에 무덤인 줄 알았겠지. 발정난 17살 내가 지난 절대로 안 죽으니 두 번째나 끝을 보겠어. 끝날 때는 정상 위로가 패스. 다시 난 하고 싶었던 쇼. 회사도 난 무시했고 나는 가기 싫어서 팀화지. 내 회사랑 다이다이 드는 간지 motherfucker. 패기계 끼말고 남은 건 도끼뿐. 깊은 물에 빠져도 헤엄치면서 난 노는 중. 수많은 조바심과 부담감에 다 망쳐버렸었던 그날들을 전부 지워낸 뒤 난 무시했던 놈들에게는 내 가운데 손가락 fuck boy. Who you? 날 못 알아보네. 별 볼 일 없는 놈에서 이제 우주로 갈게. 뭔 말이 많아. 너가 아냐고 내 삶. 어쩌고 저쩌고 배신을 했다고 네가 뭘 알아 임마. 어머나 노래부 난 안 줄을 아는. 1년 전 너가 갔던 인기에 취하지 않았네. Oh Lordy Lordy Lordy I feel blessed. Blessed 그래서 시작했어 전 세계에 소문내. 하나님의 뜻대로만 여기까지 온 듯해. 당연히 너는 모르지 나 지금 새도 모르게. 빌런데 허슬라 빌런데 관 새로운 레벨로 올라갈 새로운 삶 위에서 계속 변신을 해가 억눌러 있던 잠재력을 개발. You have yet to witness the God in disguise. Brainwash is still in process. 너네는 절대 잊지 마. 나는 나 너는 너는 없었지. Well I was coming up. 감히 가는 척 하면 나타나 어디서 엄지척. 사탄 모조품 each and everyone 꺼져 내 존재 근처에서 적분도 마 같은 공기지만 우린 숨 자체를 다르게 쇼. 캐릭터 가짜들 모조리 치우겠어. Stop playing cause there was never a us. Who are you? I'm just saying cause I don't remember you fucks. My day one ninjas 아니 삼디 형 말한 것처럼. Who you? Are you talking to me? Who you? You talking to me? Oh please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난 untouchable. Untouchable. 네가 알아 내가 알아. 내가 아니야. 네가 알아 내가 아니야. 예전에 저문 the boat but not another blood. Another one I got another flow. 국가 영향을 줘 이건 바로 비와핀 넘은 너네 어린 적. Hey 난 무시로 됐던 몇 놈들에게로부터 쌓이는 메시지와 전화. My iPhone always vibrate. 너가 알아둬야 할 게 하나 있어. 너가 지금 연락하려는 대상은 대한민국 최고임을 기억해. 넌 봤자 나는 존재와 내 예술의 파급력. 내 미래는 아주 새끈해. 제일 기대하는 래퍼 여기저기 내 얘기 가득했어. 내 앨범에서도 말했어. 입당하니 그래미가 내 목표. 세계가 나를 체감해. 언제나 나는 맨 앞에 존재. 옆에는 제각되는 시계판을 대감긴 없어. Starting from the top. Starting from the top. 밑바닥과 동거는 이제 끝났어. 내가 왜 돈과 명예를 원해. 내가 이것보다 비싼데 다른 애들 대게 난 너무 치사해. 난 그냥 여기까지 all on. 랩처만의 병신 새끼. 그래 왼쪽 막막을 잃고 구면제 받은 병신 새끼. 욕을 배불리 먹고도 졸린 내 삶은 아직 점심 되지. 변해버린 나에 대한 이 새끼들 마음 또한 역시겠지. Oh please fuck me forever or never. 날 죽이기 위해 누군가 고생 좀 더 해줘. 20대 때 난 rocksteady. 지금은 unsteady crew member. 언제부턴가 내 별명은 예민해. 정신과 상담 후에 난 ill. 1인지 여전히 꿈꾸는 건 나의 dream team. 얼마 전에 헤어진 여친은 내 야망의 눈빛의 victim. Sorry baby. 네가 사랑했던 어느 로맨티스트의 죽음. 해보나 마나 뻔할 이 세상에서 제일 힙합적인 부금. 그 사체에서 발견될 건 고작 고민을 말마개가 닳든. Summer says 이 시발놈들아 난 영원히 내가 1등. 남들 다른 성공의 도로 위에서 시간 안 버려나 위험할지도 모를 갓길. 이제 그 갓길로 걸어가. Who you? Are you talking to me? Who you? You talking to me? Oh please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난 untouchable. Untouchable. 네가 알아 내가 알아. 네가 알아 내가 알아.